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들이 시 군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집회들에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공화국 정부 성명이 낭독된 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우리 국가와 인민 앞에 저지른 미국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습니다. 이번 반공화국 제재 결의는 조선이라는 사회주의 강경 보루를 이 행성에서 기어코 없애버리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미국 야수들만이 조작해낼 수 있는 전대미문의 극악한 반일륜적 범죄 문서라고 단죄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미제가 정치와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정의의 결사항전으로 맞받아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군중 시위들이 진행됐습니다.